내 삶은 밑바닥 난 떨어지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하루를 홀로 버티고 있어 멀어져가는 것이 행복도 낯선 길 위에 지치리도 복도 없이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가에 답할지고도 하나 없이 위로 가는 길은 절대 다시 뒤로 가기 싫은 막막한 미로야 피 눈물 대신 피땀 흘리면 나를 위로 No 사람들은 내게 말해 그 정도의 고비는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성공을 낳더라면 두려워도 실패라는 덫이갈라고 그래 나는 고통이란 믿기를 더 성문지 방황하는 거야 지친 열정의 날개를 잠시 접어놓지 떨어지 어둠 터널 속을 밟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목소리를 밀어도 날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픔 내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하나 없이 차가워 말들 뿐 엉터리 꿈은 좀 접어 포기란 말들이 내 길을 따라가며 절망감만 커져가 희망이란 하늘을 주변 사람의 손으로 가린다 나 살려 기도하며 버티고 있어 날 째려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실성하지 않은 말을 잘 들어봤자 누군가의 광대 너와 미안함을 너가 수라는 지금은 집어치워 그 말을 들으며 약해져만 가는 내 자신을 멈춰 떨어지 어둠 터널 속을 밟고 있어 내게 잔인하고 두려운 나를 홀로 버티고 있어 목소리를 밀어도 날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픔 내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갇혀있던 나를 끌어내 좀 더 빠르게 이것을 run away I'm on the elevator 난 올라갈게 어두웠던 내 과거 탈출해 내 깜깜했던 앞길을 비춰 미쳐버릴 듯 지겨운 시간 잊혀져버릴 때 이 길을 뛰어 외면하던 새로운 시작의 종소리가 울리며 나는 놀라 탔지 내 손을 잡은 펜트하우스로 때